피타고라스는 그냥 학자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주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와 제자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는 엄격한 계율에 따라서 생활을 했고요. 계율을 어길 경우에는 무서운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어느 날 조직의 중대한 비밀을 발설했습니다. 바로 무리수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제자는 벌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권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나 봅니다. 돈, 물리적인 힘, 때로는 지식. 뭐든지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능력. 참 놀랍죠? 그런데요, 아주 작은 힘도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휘두를 수 있는 힘도 웬만하면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힘을 휘두르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멋지게 조용히 승리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가끔 보는데요.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언제 보셨어요, 여러분? 영화음악 오늘 첫 곡, MBC 드라마죠. 대장금의 주제가, 주제곡처럼 쓰이는 오나라 들어봤습니다. 새 꼬마 보컬리스트들 김지연, 백보연, 김슬기 양이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제가 아주 즐겨보는 드라마인데요. 엊그제 허문영 씨는,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는 이제는 무서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금이가요. 아무리 밟아도 밟아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게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감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 접하기가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말을 해도 그래도 마구마구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게다가 결코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적에게도 끝까지 그 반성의 기회까지 줍니다. 그대로 그야말로 낙뢰를 칠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기회를 줄게요. 반성하시겠어요? 반성하시겠어요? 그래서 장금이를 쳐다보는 그 최고상궁, 견민희 씨가 연기하죠. 그 눈빛이 저는,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무서운 괴물이나 혹은 벌레나, 아니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밟았는데도 또 너 일어서, 막 그 두려워하는 그 눈빛. 사실 우리 현실 세상에서 좀 이런 일도 막 좀 일어나야 되는데, 아, 그런 생각 막 들어요. 아, 서울 도봉구 창사동의 김상범 씨,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하셨는데, 생일 파티 잘 해주셨어요. 부산 사상구 주례 이동의 신창호 학생은, 고2 때 나의 절친한 친구 지영이의 생일입니다. 친구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서 고시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중이에요. 야, 지영아, 생일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동성고 3학년 우리 반 애들아, 열심히 공부하자. 고시원 형 누나들도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엄마 생신 사연도 있었는데, 어딨지. 예!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최진영 씨, 25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도 아니라 살앙하는 엄마 생신이에요. 힘든 생활 속에서도 매일같이 두 딸을 뒷바라지 하시느라 엄마랑 잊고 사시는데, 제가 이번에 대학을 꼭 잘 들어가서 효도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런 마음들이 계속 가야 될 텐데,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엄마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사드리겠다고, 비행기 매일 태워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저희 FM 영화음악 주소인데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입니다.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www.imbc.com 라디오, 그리고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고요. 이번 주에 저의 FM영화음악이 준비한 선물은 파라마운트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토끼 울타리 DVD와 원작 소설 세트입니다. 이 토끼 울타리는 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 좋은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시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렇게 DVD 선물도 준비를 했고요. 또 시사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인사동에 있는 UIP VIP 시사실에 있어요. 아, 여기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여러분 초청을 할 텐데, 시사회 당일 참석하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이 토끼 울타리 DVD 등의 선물도 또 드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정말 부럽죠? 김민경 씨.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사람. 영화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말이에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에서도 강동원이 기타를 치면서 김하늘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죠. 김민경 씨, 김하늘이 정말 부럽더군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강동원이 부른 그 노래 오브리. 원곡은 브레드라는 그룹이 불렀어요.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네, 이 긴박한 음악과 함께 늘 쿨한 모습으로 오시는 필름 2.0의 편집장 이재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또 많이 있죠? 예, 아주 많이 개봉해요. 한 8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 영화들을 추천해 주실까요? 그 중에서 한 3편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8명의 여인들이라고요. 아, 이 작품은 정말 개봉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1년도 훨씬. 네, 1년이 정말 넘어간 예. 영화인데,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개봉일이 잡혔다가 연기된 대표적인 사례이고, 최근에 그 이제 두 공룡 같은 영화 때문에 밀린 영화의 정말 대표 주자죠. 네.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예. 네. 프랑스 오정 감독. 프랑스 오정. 네. 아, 프랑스 오정은 뭐, 국내 팬들에게는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감독이 아닌데요. 네. 사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고 또 가장 자기 색깔을 내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이고 뭐 일견 그 파스빈더의 이제 뭐 적자다 이런 얘기 평가들을 들으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예요. 상당히 젊어요. 그런 네. 친구고 이 친구가 만든 8명의 여인들이라는 이 작품은 작년 베를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이었는지 하루 오래된 영화라. 재작년. 네, 재작년 맞는 것 같아요. 재작년 때, 8명의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네, 프랑스의 유명. 그렇죠. 여배우들. 뭐, 까트린 드네브, 뭐, 파니 아르당, 에마누엘 베아르, 뭐. 이자벨 리페르. 총 출동인데. 네. 이 사람들 8명이 공동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만큼. 네. 어떤 그 집단화된, 일종의 이제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요, 그 어떤 저택에, 남자 주인이 있고 남자 이 주인을 둘러싼 여덟 명의 여인들이 있어요. 뭐 부인이 있고 또 뭐 그 뭐 여동생 있고 고모가 있고 딸이 뭐 이제 첫째 딸, 둘째 딸, 뭐 막내 딸 이렇게 있고 하녀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주변 인물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 영화는 이 남자가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의문사를 해버리는데요. 끝까지 영화에 그 남자 얼굴은 안 나와요. 그냥 죽어 있는 등판 정도만 나오고. 자, 이 남자가 왜 죽었을까를 파헤쳐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딸하고 또 막내 딸이 이제 이 사건의 수사를 맡는 일종의 탐정 역할을 하고요. 네. 과연 이 여덟 명의 여인들 중에 누가 범인인가, 혹은 이제 어떤 음모에 의해서 이 남자가 죽었는가, 이것을 파헤쳐 나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은 뭐랄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좀 무늬가 섞여 있는 영화입니다. 첫째는 프랑스어 오종의 색깔입니다. 오종은 뭐랄까 그 어떤 성의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죠. 네. 그 조금 비틀린 이성애나 의외의 동성애적인 문제들 또는 굉장히 가학적인 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성과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이 엮여나가는 부분, 또 우리 그 일상에서 성이 차지하는 굉장히 커다란 부분과 성에 의해서 맺은 관계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보이는 그 우리 어떤 표면적인 관계들의 이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해체시켜 나가고 어떻게 또 진짜 굉장히 그 우스꽝스럽거나 보기 싫은 모습일지는 몰라도 그게 진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종의 영화들을 계속해서 지배해왔던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네. 이 작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이 여덟 명의 여인들 사이의 관계들이 이제 속속 밝혀집니다. 네. 그 관계들이 아주 재미있어요. 네. 그 남자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여럿입니다. 뭐 하녀 엠마누엘 베라르도 남자와 어떤 연문의 관계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거기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는데 가다 보면 이제 그 동성애적인 관계들이 마구 등장을 해요. 뭐 네. 엄마하고 고모가 뭐 그런 관계 이지를 한다. 뭐 계속해서 네. 예,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어떤 뭐랄까요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 사회의 어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오종 영화는 위선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 관계들이 맺고 있는 그런 일종의 조금은 흥미로운 치부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면이 첫 번째 문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는 그냥 단란하고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과 인간관계 그 측면들이 그 내면들이 드러나는 점에서 정말 오종다운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어떤 문의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작품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고전들의 어떤 그 향취 같은 것들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된 공간에 여덟 명의 여인 중 누가 범인인가, 혹은 여덟 명 모두 공범인가 하는 문제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오리엔탈 익스프레스가 익히 보여준 바 있는 아주 흥미로운 어떤 추리 문학의 네. 전형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스빈더 어떤 가족사라든가 또는 어떤 그 외부적인 문제들을 저 멀리에 두고 있는 듯 하면서 그것이 결국 가족과 인간의 문제로 굉장히 농밀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파스빈더 영화의 특징인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 오종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영화는 뮤지컬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형식을 도입하고 네.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거나 또 내면의 고백을 할 때 뮤지컬의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오종만의 것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여러 군데서 쓰여진 바가 있고요. 네. 프랑스 영화에서는 또 자주 등장하는 면이 있는데 예. 오종이 이런 것들을 마구 이렇게 혼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영화가 굉장히 경쾌하고 발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보통 이제 프랑스 영화 하면은 좀 무겁고 굉장히 사색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뭐 아멜리에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런 것들은 없어졌죠. 특히 네. 오종 같은 경우는 담고 있는 주제라든가 또는 어떤 그 영화사적인 문제들 또 영화적인 컨텍스트에 그 깊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영화가 굉장히 재밌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덟 명의 여인들이 죽어버린 한 명의 남자 사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런 남녀 간의 문제, 또 어떤 추리 문학의 전형들, 영화적인 또 어떤 오마주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이면서, 뭐랄까요, 뭐라고 판단하기가 힘든 지점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한데, 그러면서도 여덟 명이 뭐랄까요, 이렇게 공존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오종의 시선은 굉장히 그 악동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또 좀 어떤 순수한 미소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그 기분 좋게 보실 수가 있고, 나오고 나서도 오종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굉장히 그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극장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예. 사실 여덟 명의 여인들 저도 시사회에서 봤는데, 이 영화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새롭게 다시 보이고, 네. 내가 그냥 전혀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영화를 봐도 그냥 재미있고, 만약 영화사적인 지식이 많으면 그만큼 또 재미있고, 그래서 여러 층위를 가진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 뮤지컬 형식을 띈 영화인지라 워낙 노래들이 좋아요. 그중에서 한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덟 명의 여인들 중에서 막내딸 까트린의 역을 맡은 레드벤네 사니에르, 그 우리나라에서 스위밍풀에서 아주 관능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프랑스와 오정의 표선화죠.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야말로 톰보이로 나옵니다. 아주 선머슴 같은 막내딸인데 그가 부르던 곡 한번 들어보죠. 빠빠 데블레이당 럭급. 아빠는 시대에 뒤졌어요. J'avais dit dès ma plus tendre enfance, viens mal à qui ne profite jamais. En grandissant au fil de l'existence, j'ai vu que ce n'était pas toujours vrai. Papa, papa, papa, t'es plus dans le coup, papa. Papa, papa, papa, t'es plus dans le coup, papa. Tu m'avais dit mon enfant sur la terre, aide tes frères, tu seras récompensé. Moi j'ai prêté ta voiture à Jean-Pierre, il m'a ramené en pièces détachées. Papa, papa, papa, t'es plus dans le coup. Papa, papa, papa, t'es plus dans le coup, papa. Gardez ma parole, retournez bien vite à l'école. Déguisez ton jugement, crois-moi je serai plus prudent. Tu m'avais dit pour me mettre en confiance, que le travail conserve la santé. J'ai travaillé chaque jour sans défaillance, depuis je suis fatigué, aligné. Papa, papa, papa, t'es plus dans le coup, papa. Papa, papa, papa, t'es plus dans le coup. Tu m'avais dit ce garçon est volage, fais attention il va te faire souffrir. Pourtant près de lui je vis dans un nuage, et le bonheur danse sur mon sourire. Papa, papa, papa, t'es plus dans le coup, papa. Papa, papa, papa, t'es plus dans le coup, papa. Papa, papa, papa, t'es plus dans le coup, papa. T'es plus du tout, du tout dans le coup.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프랑스 오종 감독의 영화 여덟 명의 여인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개봉하죠. 막내딸 까트린의 역을 맡은 루이드벤네 사니에르가 영화 속에서 부르던 곡 아빠는 시대에 뒤졌어요 들어봤습니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자, 여덟 명의 여인들에 이어서 어떤 영화가 또 볼만할까요? 예, 스쿨 오브 락이라는 작품입니다. 락 학교. 예, 락의 학교. 뭐, 그다지 크게 배급하는 영화는 아닌데, 네. 주목할 만한 그 인물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일단 그 로고 자체가 그 롤링스톤 표지의 로고를 따오고 있어서 네.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리차드 링클레이터라는 감독의 영화예요. 이 감독. 비포 선라이즈. 그렇죠. 유명하죠. 비포 선라이즈, 웨이킹 라이프 같은, 미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가장 개성 있는 감독들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베를린에도 나간 비포 선셋.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까지 그 시리즈 만들 거냐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 링클레이터의 영화라고 하기에는 다소 조금 이제 조금 틀려요 결이. 예. 어떤 면에서요? 뭐랄까 비포 선라이즈나 이제 웨이킹 라이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떤 기술적인 또 참신함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도 굉장히 돋보였죠. 그 네. 실사의 인물들을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만드는 것들이나 그들이 이제 나누는 대화들, 음악에 대한 어떤 맥락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컸었고요. 비포 선라이즈 많은 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 참 좋은 영화죠. 근데 이제 스크로브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떤 전형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 영화는 그 우리가 미국의 흔한 그 할리우드 B급 영화들에서 많이 다뤄왔던 소재입니다. 한 그 락커가 있습니다. 락커, 듀이핀이라는 락커가 있는데 이 락커가 자기가 소속돼 있던 밴드에서 퇴출을 당해요. 네. 이유는 못생겼기 때문에 이제 퇴출당하는 네. 뚱뚱뚱보거든요. 네. 이제 화가 나죠. 근데 갈 데도 없고 친구 집에서 이제 좀 기거하다가 어느 날 그 복열 교사라고 하나요? 그 이제 빈 자리가 생겨서 네. 임시로 가는 복열 교사 자리를 그 의뢰하는 친구한테 온 전화를 이 사람이 받고는 아 내가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가요. 자기가 친구인 척하고선 가가지고는 자기한테 맡겨진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죠. 칠판에다가는 그 락의 역사를 뭐 빽빽하게 적어놓고서는 이제 아이들이 뭐 무슨 뭐 마돈나를 좋아한다 뭐 누굴 좋아한다 뭐 휘트니 휴스턴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다 아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락의 네. 그 전설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밴드 조직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예상하시다시피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고 학부모들한테 열렬한 항의를 받고 거의 이제 무산될 뻔 했다가 그 이제 그 밴드 경연대회에 나가서 이제 멋지게 연주를 하고 이제 끝을 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커다랗게 이야기적으로 재미가 있는 혹은 네.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는 잭 블랙이라는 인물이죠. 유핀을 예. 연기하고 있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함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친구가 그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또 자신이 뮤지션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할리우드의 또 대표적인 어떤 코미디언이기도 그렇죠. 하면서 이 사람의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 뭐랄까 굉장히 그 말 같은 말이 이거 어수선하면서도 그 정신없게 만들고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웃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배우. 그러니까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배우는 아닌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제가 웃고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배우가 보여주는 어떤 그 일종의 개인기들이 많이 있고요. 네. 내게 너무 가벼운군요. 그리고 사랑도 네. 리콜이 되네요. 이런 영화를 그렇죠.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었죠. 예. 이 잭 블랙의 개인기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영화인가요? 그렇죠. 그 잭 블랙이 이제 워낙 자기도 밴드를 하다 보니까 그 이 영화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형적인 드라마의 코드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전형화된 네. 어떤 몸짓들이나 또 대사 이런 부분들에서 웃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락커들의 그 몸짓, 헤드뱅잉하고 뭐 네. 기타 돌리고 이런 네.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품새 자체가 굉장히 웃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누군가가 했던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는 부분을 그 잭 블랙이 자기 몸을 완전히 던지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뭐. 네. 워낙 몸에 뵌 게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마음껏 활용을 하면서 그 즐겁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게다가 이런 음악 밴드 나오고 이런 영화들은 그 음악만 해도 사람이 좀 즐거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 음악의 그 OST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많은 그 밴드들이 참여를 했어요. 여러 부분의 락 밴드들도 있고 뭐 네. 그런지 밴드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 밴드들이 OST 참여를 했고 그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잭 블랙과 함께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그 흔쾌하고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청취자분들이 벌써 이 음악을 신청하셨어요. 네. 장성관 씨, 김수미 씨 신청하신 그 곡 들어보겠습니다. School of Rock입니다. 스쿨 오브 락 중에서 스쿨 오브 락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였고요.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꼭 볼만한 영화들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자, 또 어떤 영화 말씀해 주실까요? 예, 붙어야 산다라는 영화입니다. 붙어야 산다. 예, 참 제목 자체가 이게 한국에서 또 어설프게 붙인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언제도 stuck on you라고 네, 언제부터 그렇더라고요. 예. 네. 붙어야 산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무슨 이제 정말 그런 게 있죠. 훈훈하게 서로 공동체적인 뭐 네. 연대. 네. 굉장히 그 물리적인 의미에서 진짜로 붙어야 사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시암쌍둥이. 네. 네. 밥과 월트라는 그 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월트는 그레키니어가 맡고 있고요. 네. 밥은 맷 데이먼이 맡고 있고. 네. 그, 헐리우드에 또 내노랑하는 배우들인데. 그렇죠. 이 배우들이 그, 몸이 붙은 연기를 해요. 이 간이 붙어가지고요. 네. 예. 이 분리수술을 못해요. 성공률이 낮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두 몸이 붙어서 사는 형제의 이야기인데. 참 그레키니어하고 맷 데이먼이 그런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좀 진지하고 예, 심각한 연기를 잘하는데. 참, 헐리우드에서는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런 영화 만들까 생각하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페럴리 형제죠. 네. 바비 네. 페럴리하고 피터 페럴리라는 형제 감독인데 유명한 네. 사람들이죠. 페럴리 네. 하면은 뭐 그 더맨더 뭐 미 마이셀프 앤 아이린 뭐 메리에게 뭐 다 이렇게 일별해 보시면 무슨 영화들인지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화장실 유머라고 부르는 네. 영화들의 대명사 감독들입니다. 뭐 배설물에 뭐 욕설에 그다음에 저질스러운 네, 저질들 그보다 더한 게 이제 그 캐릭터들이 네. 우리 사회의 그 비주류 소외된 네. 사람들인데요. 뭐 장애아들 장애인들 뭐라고 정신지체야 네. 네. 뭐 그다음에 좀 바보들 네. 이런 그다음에 기형인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무슨 따뜻하게 감싸는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핸디캡을 이용해서 웃음을 예, 만들어내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맷 데이먼 같은 배우가 어떻게 이 사람이 영화에 나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 영화야말로 우리가 참 그 판단하기를 진짜 내 멋대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토리 소개 잠깐 네. 스토리 소개해드리면 이 두 형제 어려서부터 그 그렇게 붙어 살아왔고요. 모든 걸 이렇게 함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조금 재주가 많아요. 뭐 우리 곧 한국 영화 중에 그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홍반장 반드시 나타난다. 네. 홍반장 이런 영화도 이제 개봉을 하는데 그 홍반장이 그 동네에서 그 못하는 게 없는 네. 다 해주는 만능 해결사처럼 등장을 하는데 여기 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재능이 많고요. 네. 요리도 잘하고 뭐 위식축구도 잘하고 아이사키는 이제 둘이서 같이 골대를 막으니까 뭐 들어가는 공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형인 월트가 그 배우가 꿈이에요. 헐리우드로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 뭐 형이 가면 동생 따라갈 수밖에 네. 없겠죠. 따라가가지고 헐리우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여기 이제 쉐어가 등장을 합니다. 쉐어요? 쉐어요. 이제 뭐 일흔을 바라보죠, 이제는. 제 나이. 아니, 일흔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한, 그 인공적인 미모는 참 예. 대단한데. 셰어가 등장을 하는 TV 드라마가 있고요. 네. TV 드라마에 이제 이 월트가 출연을 하게 돼요. 원래 사실은 이제 셰어가 이 드라마를 끝내고 싶어서, 좀 드라마를 망가뜨리려고 월트를 네. 출연시키자고 해가지고 출연시키는데, 예. 드라마가 의외로 이제 인기를 모으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결국은, 또 수술도 하고 그래요. 이제 분리수술도 하고 이러다가, 네. 둘이 같이 붙어 있어야 잘 된다. 그래서 둘이 같이 또 붙어요. 분리가 다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붙는데 그 붙이는 장면도 참 엽기적이에요. 이제는 이제 몸이 붙일 수 없으니까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붙이는데, 뭐 아무튼. 결국 붙어야 사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페럴리 형제는 말하기를 이것이 이제 자기들이 그 사람들 비하하거나 네. 이런 것들. 이 영화에도 상당히 또 많은 또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나와요. 정신지체아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색인종들에 대한 또 그 비하하는 코미디들 이런 것들이 여기도 계속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무슨 그 사람들을 무슨 깔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자기들은 영화를 계속해서 만든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페럴리 형제의 어떤 그 이런 식의 이제 화장실 유머 정치학 말하자면 네. 이런 것들이 그 너무 많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네. 초기에는 좀 이제 논란이 있고 이랬었는데 이 영화 붙여 산다는 이번에 미국에서 개봉하면서 아무런 논란도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왜요? 페럴리 형제가 영화 만든다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처럼 정말 툭툭 던지는 식의 영화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네. 막무가내로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내 유머 코드에 너희들 동조하면 웃어라. 싫으면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너희들이 웃건 말건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늘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또 자성의 기회를 갖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성의 기회를 갖는 영화를 우리는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헬레 형제의 영화들을. 그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드들이 있고요. 그것이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바라보고 감싸느냐의 그런 문제들을 일단 떠나서 그 이 영화들의 그 유머 자체가 화장실 네. 유머라고 하는 것 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주류 영화들과 또 주류 계층의 영화들 또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정서로 인식되고 있는 상투적인 코미디의 방식들 또 장르화된 어떤 컨벤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거에 무시하는 그 어떤 통쾌함이 이 사람들 영화에 있죠. 그런 어떤 유머들, 그런 코미디들이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쾌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들의 영화는 굉장히 그 인정해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나 좀 반복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특히 이제 한국 영화 쪽에서 이 화장실 유머, 그 미국에서 건너온 화장실 유머가 좀 변질되면서 그냥 기이한 형태의 장르로 고착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페럴리 형제 영화들이 계속해서 같은 식으로 정말 너무 고집스럽고 우직스럽게 주장하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괜히 그 인터뷰용 그 발언 같은 소외된 계층들을 나는 끌어안겠다는 지금 자성의 기회를 삼겠다라는 그런 변명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체로도 그 영화 나름대로의 미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어떤 화장실 유머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가치가 분명히 있고 이제는 그것이 조금 몇 편에 걸쳐서 재등장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쇼잉인데요. 네. 그런 쇼잉 같은 것들이 그 이 쇼잉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영화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나 이제는 이 사람들의 영화의 코드들 자체가 일종의 쇼가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네. 그 쇼를 즐기는 데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여하튼 이번 주에 개봉하는 여러 편의 영화 중에서 오늘은 세 편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프랑스 오정훈 감독의 8명의 여인들 그리고 리처드 링클레이터 잭 블랙의 영화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 스쿨 오브 락 그리고 붙어야 산다까지. 자, 재미있게 잘 보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개봉작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베로니카 게린 중에서 U2의 음악 Everlasting Love 들어봤습니다. 이 베로니카 게린은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하는 영화인데요. 최근에 반지의 제왕에서 그 치료해주는 그 치유의 힘을 가진 신비로운 요정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케이트 블란쳇 주연의 영화가 모두 두 편이나 개봉을 하네요. 베로니카 게린 또 실종 두 편 모두 스릴러물입니다. 베로니카 게린은 조엘 슈마우 감독의 작품이고요. 또 실종은 그 론 하워드 감독의 작품이죠. 자, 우리 그 새로운 음악을 들은 김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음악을 한 편 하나 더 들어보죠. 영화 시카고에서 형무소 소장 그 마마모 팀 역을 맡았던 그 무게감이 대단한 그 흑인 여배우 퀸 라티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사실 라티파 하면 세리로프에서의 그 그 강하고 개성 있는 그 이미지가 더 강한데,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그 퀸 라티파가 주인공을 맡은 그런 독특한 로맨틱 코미디가 있다고 합니다. Bring Down the House인데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인터넷 채팅에서는 자신의 외모가 뭐 상상대로 마음대로 뭐 조작이 가능하죠.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를 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네, 아시죠? 퀸 라티파, 그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이 퀸 라티파는 영화배우 되기 전에 여성 래퍼로도 명성을 날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직접 부르는 노래 Do Your Things 들어보죠. We're gonna start loving y'all regardless of the hateration juices. Alright, Queen, bang this one for me. Yeah, come on. It ain't the paper that makes me Dana. I just seen the strangers, they look at me stranger. They all give me more lip, so I give y'all more music, more switch, less acting. I stepped up the salary capping, passing traffic and looking what happened. See how life takes a turn, more paper earned. It's poop and cakes and germs. Come on. I am what I am. I come from North, so I'm creme de la creme. Especially when y'all pray for my downfall. That's why I try to stay around y'all. Turn my days in the dark, they find me. Like need a mage when I park. But I'll be still doing me so beautifully. I'm getting brushes on paper, it's nothing new to me. Cause it comes so easy when life imitates art. Hex for the head start. You got the love that, trust that, love that. Who knew I come this far? Girl, business woman, movie star. My mom's always told me it come from God. And the stress that come from y'all. Keep waking. You'll get there, keep waking. Keep trying, be patient. Y'all wish I could stand united and really feel the love. In the grass, so I pay my staff and keep the markers. I see all the drama you're bringing. I combat that with positive thinking. I'm me till I'm old and gray. And when that day comes, I'ma teach my daughters to be the same way. I am the way I am. I'm from the hood, so I'm creme de la creme. Especially when y'all pray for my downfall. That's why I try to stay around y'all. You never get me down, so I'll always be around. Bring Down the House 중에서 퀸 라티파가 직접 부른 Do Your Things 들어봤어요. 경기 안산시 흥록구 일동의 이세영 씨, 얼마 전에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하셨네요. 우연하게 기회를 얻어서 아직 개통되지 않은 고속철을 시승하셨다고요. 시속 300km. 이야, 300km로 달리면 바깥 풍경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불과 2시간 만에 날아갔는데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는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도 멀리 있는 그러니까 원경은 고속철의 속도가 무색할 만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은 들판을 혼자서 걷고 있었습니다. 시속 300km로 지나치는 여행객은 단지 차창으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흙을 밟고 있는 그 사람을요. 하셨네요. 이세영 씨. 정말 봄 땅을 밟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셨나 봐요. 그런데요. 알 수 없어요. 그 차창에서 보였던 혼자서 그 들판을 걷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터키 혼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 하얀색 모카 솜덩이 같은 딱딱한 산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려고 정말 멀리서 보는데 그 꼭대기에서 두 연인이 너무나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사랑의 미련을 속삭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혼자서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풍경이 부럽기도 하고 혹은 그 순간에 나는 혼자라는 자유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여자와 남자의 뺨을 때리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어루만진 것이 아니라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문득 그 영화 예전에 그 정사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안토니오 그 감독의 영화죠. 예, 안토니오 미켈란젤로 감독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인데 제가 또 이름을 잊었습니다. 그 감독의 정사가 생각이 나면서 원경에서 바라봤을 때 세상은 참 달리 보인다. 가까이 가야만 그 진실을 알 수 있구나 하는 그 평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여행에서 느꼈어요. 아마 세영 씨의 마음 속에서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그러니까 차창 밖에 그 여행객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빙진영 씨는 성이 빙 씨예요. 아우 대단하네요. 빙 씨. 처음 봤어요. 빙진영 씨는 라식 수술을 했다고 하셨죠? 며칠 동안 외출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참 곤욕이었습니다. 눈도 비비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했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막 눈도 비비고 코 밑도 막 비비고 이러는데 여하튼 빙진영 씨는 이제 안경이나 렌즈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기분 좋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글을 이러저러한 글 끝에 요즘은 뭔가 참 그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 때문에 어디든가 뭔가 의미 부여를 막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드셨는데 세상이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나는 저 귀퉁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FM 영화음악이 빙진영 씨만을 위해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빙진영 씨 성이 특별한 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주 특별할 거라고 믿는 빙진영 씨 오늘 마지막 곡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리치 맥과이어 중에서 한 곡을 골랐어요. TV 시리즈 리치의 사춘기의 영화 버전이라고 하는데 미국 10대들의 우상인 힐러리 더프가 TV 시리즈에 이어서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 리치 맥과이어로 열연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영화에서 주제곡 Why Not을 힐러리 더프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FM 영화음악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rying not.